time dreaming 같은 같은 생각 같은 이상 저기 비슷한 날 부르는 voice 내 사랑이면 좋겠어. This is a deja vu deja vu 어디 있는 거야 넌 도대체. 난 한숨 눈물 바람에 머리 흩날리면서 하루 종일 널 찾았어. 슬픈 나의 눈물 deja vu deja vu oh 이 슬픈 나의 멜로디 매일 눈 뜨면서 부르고 또 잠들면서 부르는 그 이름만 반복일 뿐. 아픈 나의 진실 deja vu deja vu oh 또 내일 오면 보겠지. 그땐 입맞춤이라면 좋아 손잡고 걸어도 좋아 사랑해 사랑해요. This is the deja vu yeah. Whoa. 내 머릿속은 pain, pain. 가슴속은 쎄쎄 네가 돌아오면 좋겠어. 잡힐 듯한 memory 바뀔 듯한 deep breath oh my fantasy oh. This is a deja vu deja vu deja vu 왜 이러는 거야 난 도대체. 주위의 사람 상관없어 미친 듯 뛰어가 애타게 널 찾아가는 슬픈 나의 눈물 deja vu deja vu deja vu 슬픈 나의 멜로디 매일 눈 뜨면서 부르고 또 잠들면서 부르는 그 이름만 반복일 뿐. 아픈 나의 진실 deja vu deja vu oh, 또 내일 오면 보겠지. 그땐 입맞춤이라면 좋아 손잡고 걸어도 좋아 사랑해 사랑해요. This is the deja vu.